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이란 이슬람교 혁명 승리 38돌세에 즈음해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하산 루하니에게 1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노력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과 이란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